시간 속에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난 좋아. 행복한 미소에 네 얼굴, 나 더 이상 무얼 바라겠니. 저 파란 하늘 아래서 너와 난 여기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. 나는 이렇게 행복을 느껴.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있어.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. 너는 푸른 바람 따라